주최 100어 2016년 국가표창소 여식이 19일 평양의 만수대우 이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여식에는 김용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突출한 공로를 세운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와 지방의 당 행정 일꾼들, 공로자들, 노력혁신자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한 명에게 김일성 훈장이, 한 명에게 김정일 훈장이, 여덟 명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낫및 국기훈장 제1급이, 두 명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두 명에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19명에게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이, 두 명에게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이, 한 명에게 김일성 청년영예 상이, 세 명에게 김정일 청년영예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한 명에게 인민체육인 칭호가 수여된 것을 비롯하여 많은 공로자들에게 명예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교리 토론들에 이어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